경건의 훈련의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인가? 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명확한 근거는 예수님도 경건의 훈련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땅의 공생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건의 훈련을 하셨다면 우리는 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완벽한 존재가 없는데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완벽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없는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감당하고 수행하시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때에 우리는 더 예수님보다 많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 경건의 훈련 따위는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쳐서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다니시는데 나는 경건의 훈련 따위는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잘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주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마땅히 해야 된다. 아니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요소입니다. 경건의 훈련의 그 베이직이 무엇인가? 경건의 훈련의 기본은 그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중에 기본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게 경건의 훈련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이 말씀과 기도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가 경건의 훈련의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전도하기. 이 세 가지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 세 가지가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는데 나는 주를 위해 큰 일을 할 거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감당할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전도하기가 안 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돌리셨는가?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 2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실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켰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못 깨달으니까 돌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 성경 읽기가 재미있습니까? 성경 읽을 때 재미있는 분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 먹는 것이 재밌는 분 있습니까? 물론 뭐 개 중에는 먹는 것이 즐거운 분이 있을 거예요. 먹는 것이 기다려지는 분도 있고 그러나 밥 먹는 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이 막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재미없고 즐겁지 않아도 우리가 밥 먹는 이유는 왜 밥을 먹습니까? 안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성경이 재미없습니다. 신앙의 경지가 높은 사람 정도 되면 그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이 내 입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성경 읽는 거 재미없습니다. 지겹습니다. 더군다나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재미없고 이해 안 되는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생명의 양식을 안 먹으면 내 영혼이 죽으니까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안 읽어도 안 죽던데요. 성경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 영혼은 이미 병든 영혼입니다. 감각조차 없어진 병든 영혼입니다. 병들면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읽고 싶은 욕구가 없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영혼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성경 읽기에 달인들도 매일 즐거워서 성경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하루에 뭐 한 두세 시간씩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매일매일 그분이 성경 읽기에 상당히 경지에 이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깨달음이 온다거나 정말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날이 얼마 만에 한 번 있느냐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일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그렇게 성경 읽기를 20년 동안 해온 성경 읽기의 달인입니다. 그분의 말로는 한 번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눈에서 눈에 불꽃이 튀는 날은 100일에 한 번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날은 그냥 우리처럼 맹숭맹숭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기도 읽는데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물론 목사님과 조금은 더 낫겠죠. 그런데도 읽는 거예요. 자,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100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마음이 사로잡힌대요. 그럼 어떨 때는 좀 더 많을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5번 정도. 1년에 5번 20년 동안 했습니다. 말씀이 이분을 사로잡은 횟수가 몇 번입니까? 100번입니다. 내 평생 100번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경건한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맹숭맹숭 읽더라도 읽다 보면 어느 날 한 번 내 마음을 사로잡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찌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1년에 그게 3번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밥 먹듯이 오늘도 우리가 아침 뭐 점심 먹고 오셨겠지만 뭐 기대하고 먹었습니까? 그냥 늘 나오는 밥이겠지 하고 그냥 먹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밥을 계속 먹다 보면 그리고 어느 날 특별히 맛있는 기대 안 한 뭐 고기가 나오는 날도 있겠죠. 그렇게 먹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커 있는 거예요. 맨날 밥이 맛없어도 먹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로 훈련을 하셨나 그러면 본인도 성경 읽을 때에 지겨워 죽을 때가 있대요. 너무 지겨울 때가 있대요.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목사님은 자신의 머리를 팍 쥐어박는데요. 나쁜 머리, 죽어마땅한 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재미없어 하다니 이 거지 같은 머리 하면서 막 머리를 벽에 막 박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 읽기에 이분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지겹든 막 피곤하든 막 이런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 명의 그 딸을 보면서 집안일 하면서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읽었던 겁니다. 성경도 규칙적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기나긴 인생을 절대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성경 읽기도 규칙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이번에 결론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기본 중에 기본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회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어느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발견되지 않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인 성경 읽기가 안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성경 읽을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을 하루에 세 장씩만 읽으래요. 세 장이 좀 부담되는 사람은 두 장까지는 괜찮대요. 그래서 두 장까지는 초신자들의 읽습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읽는 장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신약을 하루에 다섯 장 읽는 수준이 될 때가 온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이제 하루에 다섯 장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신앙이 막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신약을 다섯 장 읽을 수준이 되면 성경 읽기가 지겨워지기 시작한다. 성경 읽기가 지겨워서 읽기 싫어진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많이 온답니다. 아, 너무 성경 읽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읽기가 지겨워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성경 읽기에 헌신하게 합니다. 하루에 20장씩 읽어라. 다섯 장이 지겨워지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제 성경 읽기에 헌신하게 합니다. 하루에 20장을 읽어라. 하루에 세 장에서 다섯 장 읽는 것은 취미생활입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20장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하는 뭐 직장생활과 기본적인 업무 외에 나머지 모든 여가 시간을 성경 읽기를 해야 20장을 하루에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20장을 하루에 읽는 것은 내가 성경 읽기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20장을 매일매일 읽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하루에 20장씩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분명히 그 중에는 이제 못 읽고 진도가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는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밀린 거, 진도가 떨어진 거 따라잡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성경만 읽기 시작하는데 알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을 뿐인데 그게 어떤 해석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성경을 막 지겨워하면서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위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본적으로 7장에서 10장은 하루에 읽는 성도가 된다고 이 목사님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장에서 5장 이거는 좀만 마음먹으면 해. 20장 읽는 것은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할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가끔씩 또 성경 읽기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7장에서 10장씩 읽던 사람도 또 계속 매일 그러면 즐겁게 읽느냐? 그게 아니라 또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성경 읽기가 건조해지는가? 그때는 바로 성경이 어려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수준이 안 됐는데 구약을 읽는 사람이에요. 레위기에 덫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약을 읽을 레벨이 안 된 성도가 구약을 읽다가 그게 그냥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빠져버린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돌아가라. 신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약을 읽으라. 그리고 또 성경 읽기가 건조할 때 왜 그런가? 말씀에 헌신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한시적으로 두 배 이상을 읽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다섯 장을 읽는 사람이라면 성경 읽기가 지겨워지고 건조해질 때 한시적으로 두 배를 읽으며 읽는 양을 늘리며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기도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성경을 하루에 4시간만 읽으면 기도가 반드시 터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란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분이 있죠? 10분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죠? 성경 읽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성경을 4시간 읽으면 기도가 반드시 터진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 그 읽은 말씀이 기도할 거리들을 내가 기도할 말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기도를 뭐를 해야 될지 몰랐고 5분을 기도 못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4시간 읽으며 그 말씀이 버무려져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버무려진 내 영혼의 깊숙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4시간씩 읽기만 해도 말씀이 없는 자는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함부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함부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얼마나 차이 나는데, 제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고 우리는 땅의 존재인데 그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경솔히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불평과 원망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경솔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할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된다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만 추구라고 읽으세요. 성경만 추구라고 읽으면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성경을 읽으면 기도가 터지는가? 특히 오늘 같은 날 여러분 하루에 4시간 성경 읽기를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으면 사람이 성경 그만 읽고 기도하고 싶어진답니다.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 그만 읽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성경 읽었어요. 자,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이제 기도하기입니다. 자, 기도가 말씀 다음인 이유. 왜 성경 읽기가 가장 기본이고 성경 읽기 다음에 기도하기가 나오는가? 말씀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이 말씀이 잘 안 읽혀진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잘 안 읽혀지는데요. 그럼 목사님은 읽었어요. 아니,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손에 잘 안 잡히는데요. 잡았어요. 아니, 읽으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 나고, 딴 생각 하지 말고 읽었어요. 이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철저히 영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그냥 잡지 읽듯이 육신으로 읽으면 돼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그냥 이해가 되든 지겹든 그냥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기도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조차도 훈련 안 된 사람이 장기적으로 경건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가 안 된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기본이고 그 다음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도 훈련의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가다가 밥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순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경건의 훈련으로의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순간순간 그 기도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띄워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내가 안정하고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틈나면 기도하겠다. 그런 사람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경건이 최고의 수준에 달한 사람이라도 틈나면, 시간 나면 기도하겠다. 시간을 안정하고 기도하겠다면 그 사람 기도 못합니다. 기도 훈련의 기본은 시간을 띄워놓는 거예요. 시간을 안정해 놓으면 100이면 100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바쁜 일에 급한 일에 그 기도 시간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나 기도 생활이 지속적이지 않는 이유는 중요한 시간, 뛰어놓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가 재미있습니까? 성경 읽기가 재미있습니까? 드라마가 재미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거룩한 분 계셔서 그런 거 재미없다고 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나 드라마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에 내 흥미를 빼앗기 전에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내 할 일 다 하고 정말 할 일 없을 때에 기도하겠다. 기도 안 됩니다. 그건 또한 제사로 따지면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에 눈먼 것, 상한 것, 다리 저는 것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눈먼 것, 상한 것, 다리 저는 것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드릴 때에 그게 바로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새벽을 좋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는 뭐 급한 일로 미루어질 경우가 없잖아요. 이제 삶의 패턴에 따라서 뭐 저녁에 하시는 분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저녁에 하면 저녁에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못할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새벽은 거의 급한 일이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하면 낮이나 저녁에 하도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그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새벽이 좋은데 아무튼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뛰어놓는 것이 경건의 훈련의 열쇠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경건 훈련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 안 하겠다. 말은 내가 시간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인데 그 본심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 훈련의 핵심은 무릎을 꿇는 것. 이 목사님이 오랜 훈련을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영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훈련은 영의 훈련이죠. 원래 영의 일이니까. 근데 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훈련이 먼저가 아니고 내 몸뚱아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경건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군인들이 내부반에서 막 자유롭게 있다가 뭐 소대장이나 대대장이 쑥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자세를 바로 고치지 않습니까? 이 자세라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육체를, 내 몸뚱아리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려고 작정하지 마. 15분 동안 무릎만 꿇고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초침 보고 기도 안 하고 딴 생각해도 돼요.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초침만 보고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절로 기도가 된대요. 왜냐? 무릎이 아프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주여, 절로 주여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5분 무릎 꿇는 것도 힘든데 무릎을 꿇는 훈련이 되면 15분에서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점차 무릎 꿇는 시간을 늘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훈련했냐 그러면 한여름에 지금은 뭐라도 돌아가죠. 이 그 철로 만든 그런 건물에 들어가서 수건 하나 물 한 병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여름이니까 이 땀이 배기잖아요. 무릎 꿇은 다리와 허벅지 사이에 그 종아리와 그 수건을 중간에 끼우고 땀이 비오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병을 다 마실 때까지 2시간, 4시간씩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몸뚱아리를 철저히 편하고자 하고 쉽게 가려고 하는 육을 그렇게 철저히 훈련시켰더니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초보자들은 기도에 참석만 해도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도 그게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어도 그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도 시간에 참석을 해야 기도에 훈련이 됩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사람에게 해주었던 그 조언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분의 말씀은 성경을 읽으라 그랬죠. 성경을 계속 읽으면 기도가 된다 그랬죠. 제가 그때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건 이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기도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불이 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자, 젖은 장작이 있습니다. 이걸 불 지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뜸이 속에 이걸 넣으면 쉽게 불이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잘 안 되고 정말 뜨겁지도 않은 내가 처음부터 기도에 불이 붙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에 불이 붙어있는 그런 공기도나 어떤 기도하는 모임에 가면 나한테 쉽게 기도에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불이 있는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할 때에 기도할 생각하지 마라. 몸뚱아리를 이제 훈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두 곡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두 곡 정도면 한 10분 되죠. 그러니까 10분. 가장 좋아하는 찬양 두 곡을 선곡해서 무릎을 꿇고 두 곡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 곡만 듣고 일어나자.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가 두 곡만 듣고 일어나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니까 쉽잖아요. 찬양을 듣는 거니까. 두 곡 정도는 내가 듣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두 곡만 듣고 일어나자. 이 두 곡만 듣기를 일주일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곡만 네 곡 듣기를 한 달 하면 30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도 가끔 기도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러 가기 쉽다.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피곤해서 오늘은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두 곡만 듣고 가자. 두 곡만 듣고 나오자. 아까 딱 두 곡만 듣고 나오자. 그래서 두 곡 들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두 곡을 그냥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두 곡만 듣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라도 두 곡을 듣고 나온 날하고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하루 건너뛴 날하고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그날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그냥 건너뛴 날이나 뭐 피곤해가 그냥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두 곡만 듣고 나온 그 순간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 시간을 채우면 그 다음날 은혜가 더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 읽기가 안 되어도 억지로 성경 읽기 시간을 채우면 그 다음날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혹은 그 다음날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하기 싫다고 피곤하다고 그날 하루 건너뛰며 무너진다는 거예요. 점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건너뛰지만 얼마 못 가서는 이틀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두 곡만 듣고 나오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채우고 나오면 경건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가 그 다음날 혹은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면 내일은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기도 안 되니까 내일 두 배로 하지 내일 더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안 돼도 기도하면 내일 그 다음 날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쉽죠? 쉽지 않습니까? 기도 안 되는 거 두 곡 찬양 듣는 거 어렵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할 기도가 없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이제 되기는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면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안산에 유명한 그 목사님은 사람 이름만 부르고 새벽 기도 마치고 사람 이름만 부르고 기도를 끝내는데도 2시간이 가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가 한 2만 명 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2만 명 뿐만 아니라 본인과 연관된 수많은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씩 일일이 다 기도 못 한대요. 그냥 이름만 쫙 부른대요. 하나님 아시죠? 누구누구누구누구 쫙. 그냥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누구누구도 쫙 간대요. 그렇게도 2시간이 간대요. 기도 리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각 그 주제당 한두 개만 해도 여러분 30분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기도 리스트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어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쉽습니다. 안 되면 두곡 듣기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부터 하고 성경 읽다 기도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도가 안 될 때 두 곡만 듣고 나와서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한데 안 돼. 두 곡만 듣고 나오자. 보통 집에 기도실이 없잖아요. 화장실에 사세요. 화장실에 MP3 들고 들어가서 앉아서 두 곡만 듣고 나왔어요. 그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의 기초는 전도학입니다. 경건의 훈련의 최종은 전도입니다. 왜 전도인가?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구경만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전도 구경 네 번만 하면 자기가 전도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로 전도를 배운 사람하고 전도하는 것을 구경한 사람하고 차이가 난답니다. 강의로 전도를 배운 사람은 전도할 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구경한 사람은 전도를 쉽게 배운답니다. 지금 예수쟁이 훈련 중에 그 전도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복음을 가르치고 나서 매주 전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씩 누구든지 매주 전도하라. 그래서 지금 잘 순종해서 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 차가운 눈초리 속에서 전할 때에 굉장한 믿음과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선배가 전도 훈련을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의 선배는 그 외국 선교사님에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외국 선교사님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선배에게 너 정말 예수 믿느냐? 너 정말 예수를 주로 확신하느냐? 몇 번인가 확인을 하더래요.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서 간증문을 적어오느라 그 간증문에 네 사진을 붙이고 우성과 메타폰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그것을 300부 복사해서 내일 오느라. 그리고 300부 내일 아침 일찍 학교 정문에서 그 300부를 나눠주면서 안녕하십니까? 무슨 학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 저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다 나눠주라 그러는데 이 선배가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 좀 그런 일이에요. 수많은 학생 앞에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메타권 누구누구? 저 예수 믿었습니다. 하, 선교사님 원망이 되는 거예요. 물리는 걸 시키냐고. 그러다가 고민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못할 이유가 뭔가 결론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래서 300부를 복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정문에서 안녕하십니까? 무슨 학과 몇 학번 누구누구입니다. 저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자기 간증문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씩 한 명. 300번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 3분의 2쯤 나눠줄 때에 놀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사람들 처음에는 부끄러웠죠. 손도 잘 안 내밀어져 이랬는데 그 사람들 학생들 세상과 부끄러워하는 자기는 간 곳이 없어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 놀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믿은 지 한 달 된 초신자가 그 300부의 간증문을 다 나눠주고 나서 학교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대요. 그냥 이제 예수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완전히 올인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선배도 처음에는 그 선교사의 방법이 과격하다고 생각했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수년, 수십 년을 돌아갔을 것을 한 번에 주파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전도가 그런 게 아무리 우리가 말씀과 기도 훈련을 많이 하면 나중에 유익하겠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 전도라는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전도라는 것을 통해 나타날 때에 이게 경건이 경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노방전도 몇 번만 해보세요. 노방전도 할 때 역사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며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있다고 하니까 믿자 이렇게 계속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중국으로 선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볼 때에 내 믿음은 굳어진 거예요. 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어려운 대학원 시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보내기 위하여서 정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게 하지 그걸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전도는 경건의 훈련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 내 인생에 이 전도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사람과 전도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전도가 내 인생에 분명한 삶의 이유가 되어 있다면 그 전도 대상을 위해서 내가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전도할 때인데 내가 대학에 다닙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내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전도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는 건 천지차입니다. 들어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가 정말 능력 있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되려면 전도하기 전에 선행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즉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가 내 삶의 이유인 사람은 전도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어렵죠. 온갖 핍박과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내가 나가면 어떤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환경을 위해서 그 장애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에 두 번째로 전 교인들에게 성령이 다시 한번 강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위협이 느껴집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위협이 느껴집니다. 이들의 기도 하나님 이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위협을 장애물을 없애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위협으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가 아니죠 기도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근데 왜 옥에 갇혔다고 생각합니까?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옥 속에서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 옥 안에 있는 죄인들 혹은 옥문을 지키는 관수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넣었다는 겁니다. 전도의 개념이 삶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내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내 삶의 이유이고 전도의 개념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다? 왜 없겠어요? 기도할 것이 없다? 전도의 개념만 여러분의 삶의 이유에 넣어보세요.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방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노방전도의 시대는 아니다. 더 이상 노방전도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제 노방전도로는 전도가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시키는 이유가 결과 효율성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효율성을 따지면 하나님 혼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전도는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노방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님 시대는 노방전도가 되는 시대였습니까? 노방전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속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남은 건 12사람. 12사람도 다 도망갔어요. 노방전도 그때도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보여주셨던 기적을 행하면 오히려 지금 더 노방전도가 잘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거리를 다니면서 보여주셨던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지금 뭐 락성거리나 가서 하면 더 예수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제자들에게 노방전도를 시켰을까요? 제자들 중에 다양한 재능들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해서 전도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0인은 두 명씩 묶어서 이제 전도를 보내는데 다양한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체적으로 그 중에 어부들이 많았는데 너희들 어부 그래 너희들 어부니까 전공 살려가지고 뭐 예수 해양 선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전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너는 보니까 글을 쓰는 재주가 있구나. 너 그 재능을 살려가지고 문서 선교를 해라. 그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너 노래 참 잘하는구나. 너는 너 재능을 살려서 찬양 선교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노방전도를 다 보냈어요. 노방전도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위에 또 다른 방법을 더하는 거예요. 기본 안 된 것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곳에 가든지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노방전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곳에 가든지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노방전도가 두려운 사람은 다른 곳에서 전도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랬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노방전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데려오라 안 그랬잖아요. 그 전도 결과에 신경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전하기만 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노방전도가 체질이 안 맞다고 다른 전도하는 사람은 앉아서 지금 고기 낚기를 기다리는 사람. 내 적성에, 내 취미에, 내 스타일에, 내 전도 방법에 맞는 사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1년에 혹은 10년에 하나 걸리면 이제 복음 전하죠. 뭐 안전한 사람도 있지만 그나마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노방전도는 앞에 있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그 열매들, 그 훈련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최후의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 많이 하죠. 예배 마치고 또 우리가 결단 기도합니다. 결심과 결단은 많이 하지만 그 결단대로 사라지던가요? 그렇다고 결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보장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살겠다 결단하지만 그 결단대로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전도하기는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보장합니다. 경건의 훈련인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전도하기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경건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나머지 신앙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생도 반드시 반습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경건의 기본 훈련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주에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범사에 유익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한 걸음을 이제 내딛게 만들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배가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 먼저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전도하기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래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중요하지.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천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여야 돼요. 뭔가에 매여야 돼요. 간단한 예로 예수쟁이 훈련시킬 거면 그냥 성경 암송하라 하면 잘 안 돼요. 글자 하나 틀릴 때 1달러라 그러면 죽으라고 외웁니다.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매게 해야 돼요. 매여야 돼요. 그 매는 역할을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7, 8월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득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갈지 제가 좀 구상하면서 이제 9월 되면 새롭게 우리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못했어요. 저도 솔직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하나는 잘 들어보자고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땡이었어요. 주중에 우리의 경건의 기본은 다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나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립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원하지 않아요. 기본에 충실해요. 기본에 충실해라. 지금까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우리 새롭게 새수른 새부대에 새롭게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